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9돌 시즈음에서 8일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과 일본 도쿄 평양 무지개 다리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